Workbook, Listening Comprehension, Lesson 11. A. Listen to the following expressions,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pronunciation. Repeat aloud after each. Each expression is repeated twice. 1. 이따가 전화할게요. 이따가 전화할게요. 2. 거기 박 교수님 댁이지요? 거기 박 교수님 댁이지요? 3. 좀 부탁합니다. 좀 부탁합니다. 4. 내일 좀 뵙고 싶은데요. 내일 좀 뵙고 싶은데요. 5. 좀 바꿔주세요. 좀 바꿔주세요. 6. 실례지만, 실례지만. 7. 이젠 괜찮아요. 이젠 괜찮아요. 8. 언제쯤 돌아올까요? 언제쯤 돌아올까요? 9.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10. 별일 없으세요? 별일 없으세요? 11. 500불만. 500불만. B. Repeat after each phrase,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contrast between the two expressions. One phrase in each pair is repeated. Circle the phrase you hear. 1. 모르세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2. 모르는데요. 몰랐는데요. 모르는데요. 3. 어떠세요? 어땠어요? 어떠세요? 4. 되겠지요? 되겠지요? 되겠지요? 5. 봤어요. 받았어요. 봤어요. 6. 가겠습니다. 갔겠습니다. 가겠습니다. 7. 책을 사야 되는데. 책을 써야 되는데. 책을 써야 되는데. 8. 들어가요. 돌아가요. 들어가요. 9. 돌아올까요? 돌아올게요. 돌아올게요. 10. 묻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11. 바꾸세요. 바꿨어요. 바꾸세요. 12. 많이 아픈데요. 많이 아팠는데요. 많이 아픈데요. 13. 뵙고 싶은데. 배우고 싶은데. 배우고 싶은데. 14. 걸렸는데요. 걸었는데요. 걸렸는데요. C. Listen to the tape conversation between Susan and John, then circle true or false. 여보세요? 거기 수잔 씨 집이죠? 네, 그런데요. 수잔 씨 좀 바꿔주세요. 전데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수잔 씨, 저 모르시겠어요? 한국어 클래스에 있는 존이에요. 아, 존 씨. 오늘 수업 시간에 못 봤는데 왜 안 왔어요? 감기에 걸려서 못 갔어요. 오늘 숙제 있었어요? 네, 숙제는 10일과 연습 문제예요. 그런데 많이 아프세요? 아침까지 많이 아팠는데 이젠 좀 괜찮아요. 그럼 몸조리 잘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수요일 날 수업 시간에 만나요. D. Listen to the taped telephone conversation between Professor Park and Eugene. Then indicate whether the following statements are true or false. 여보세요. 거기 박 교수님 연구실이죠? 네, 그런데요. 교수님 좀 부탁합니다. 전데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저 한유진인데요. 숙제 때문에 교수님을 좀 뵙고 싶은데 이번 주 수요일 오후 시간 있으세요? 수요일에는 2시까지 수업이 있어요. 3시가 어때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3시에 교수님 연구실로 가겠습니다. 참, 죄송하지만 연구실이 방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트 홀 4층 406호예요. 고맙습니다. 그럼 수요일 오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 Listen to the following message left on an answering machine. Then answer the questions in English. 아버지, 저 유진이에요. 그동안 별일 없으세요? 할머니, 어머니도 잘 계세요? 저는 학교에 잘 다니고 있어요. 저 컴퓨터를 사야 되는데 돈 좀 붙여주세요. 한 달 전에 붙여주신 돈은 벌써 다 썼어요. 서울 물가가 비싸서 돈이 많이 들어요. 죄송하지만 은행에 1,500불만 붙여주세요. 그럼 또 전화드릴게요. F. As you listen to the message, fill in the blanks. 스티브 씨, 안녕하세요. 저 민지인데요. 한국어 숙제 때문에 전화했어요. 내일까지 숙제를 내야 되는데 오늘 밤 11시까지 우리 집으로 전화 좀 해주세요. 지금 시간은 8시 10분이에요. 우리 집 전화번호 아시죠? 제 전화번호는 506-4973이에요. 그럼 전화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G. Listen to the questions and answer in Korean. 1. 실례지만 지금 몇 살이에요? 2. 집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이번 주말에 무슨 일을 해야 돼요? 4. 왜 한국어를 배우세요? 5. 누구한테 제일 자주 전화하세요? 6. 한 달 전화비가 보통 얼마나 나와요? This concludes Workbook Lesson 11.